Gulag-e Trojan fight Christmas 흰 눈이 서먹이 쌓인 밤은 깊어 멀리 들리는 정서리만 울려 퍼지네 꿈속에 젖은 white Christmas 카드에 적어 보내는 정다운 말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거룩한 밤에 젖은 fight Christmas 카드에 적어 보내는 정다운 말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거룩한 밤에